퀴즈입니다. 자, 퀴즈가 나갈 겁니다. 화면이 나갈 건데요. 예, 긴장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른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네. 자, 다음 장면에서 다른 곳 다섯 개를 찾는데 한 명이 하나씩만 찾을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사람에게 기회를 첫 번째 기회를 주겠습니다. 총 다섯 개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안 돼. 한혜인 어디에? 빨리 와서 어디요? 빨리 어디요? 손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디요? 빨리 한혜인. 한 개만 찾으세요. 한 개만. 어디일까요? 어디요? 입이요? 좋습니다. 하나 맞았고요. 은성이 나와보세요. 또 어디일까요? 네. 자, 어디일까요? 어디요? 입, 수염이요? 눈. 딩동댕. 자, 또 가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맞아요. 마리아의 머리. 그 다음에 예랑이 나오세요. 예랑이. 그 다음에 어딜까요? 머리에. 수염이요? 손. 맞아요. 손. 팔이 이렇게 나와있고 안 났어요. 마지막 하나. 못 찾아. 하나님 어디요? 한혜 먼저 찾았어. 한혜 어디요? 팔 아까 했어요. 예랑이 갔어요. 은성이 어디요? 머리카락. 아까 했어요. 그건. 예. 네. 혜인 누나가 했어요. 마지막 하나. 한혜 어디요? 어디? 어디요? 수염. 딩동 나오세요. 자, 눈 누가 맞췄죠? 은성이. 머리 여기 헤어스타일이 변했어요. 우리 예랑이 입 모양. 혜인이. 팔 이거 누구죠? 예랑이. 그 다음에 수염. 딩동댕.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다 같이 박수 보내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의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어디죠? 베들레헴. 잘 모르겠네. 여러분, 어른들이 키웠죠? 베들레에 햄 같은 기름이 껴있어요. 베들레헴. 이렇게 외우게 됐어요. 베들레헴. 맞아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동네이니까 멋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동네니까 멋진 동네일 것 같다. 아니에요. 허름한 작은 동네일 거예요. 은성이 눈치로 딱 맞췄어요. 네, 맞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동네가 엄청 화려할 것 같죠? 아닙니다.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긴 했어요. 하지만 당시 시대의 모든 권력은 베들레헴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8km 정도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8km 정도면은요, 빨리 걸으면 2시간,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에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떤 수준의 동네였을까? 베들레헴은요, 당시에 약 3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300명 정도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 300명일까가 중요하겠죠. 베들레헴은요, 목자들이 드나드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드나드는, 들고 나고 하는 동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라는 직업이에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 무슨 일을 하죠? 양과 염소를 들판에서 치는 거죠. 그런데 직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목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목자는 당시에도 최하위 직업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농사를 지으며 자기 집을 가지고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집도 없고요. 땅을 일굴 수 있는 땅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어요. 자기가 부쳐먹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과 염소, 그것을 대신 쳐주며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말입니다. 목자는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있죠? 바짝 마른 건기가 있어요. 그때는요, 양과 염소들에게 먹일 풀과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떠돌아 다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정한 집이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양들이 먹는 풀을 밑에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밀리고 밀려서 땅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주류사회에 들지 못하고 최하위 계층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니고 최고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서 들판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최초의 증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일 먼저 증언해 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최초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목자들이 그날도 들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잤다라는 말은요, 건기라는 말이에요. 땅이 축축하지 않은 때라는 말이죠. 춥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날 태어나셨을까요? 몰라요. 이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은 아마 여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들판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밝은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엄청 두려웠다고 말해요. 화려한 빛이 비추는데 두려웠대요. 여러분, 세상의 약자들은요, 작은 사건에도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엄청나게 밝은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식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구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려야 해요.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가 뭐죠? 구유? 말 밥통이죠. 말 밥통. 동물들이 말 동물들의 먹이를 담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누여있는 게 볼 텐데 그게 너에게 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군대가 나타나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런 노래를 하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잠깐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주는 복음서가 뭐뭐라고 얘기했죠?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있으니 그 중에 두 개만 찍으면 되겠네요. 어느 복음서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올까요? 에? 아, 누가 보고 하나? 좀 전에 읽었으니까. 예. 그리고 어디 나올까요? 마태. 예. 정답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이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남성이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아빠에게. 예수님 탄생하십니다 라고 남자에게 나타납니다. 남자가 주요 등장 인물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지냐면요, 왕한테 알려지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거기는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들도 통치자였던 것 같아요. 점성술을 연구하는 통치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기 중요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한테 얘기하죠?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권력자들에게 들려져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집. 멋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머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줘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요. 누가복음은요, 여성이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지죠?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화면이 안 나오죠? 아, 죄송해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이 선이 잘못돼가지고요. 빨간색이 안 나와요 지금. 근데 빨간색이 여기 뭐가 빨간색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구유에서 태어나세요. 구유에서. 여러분, 구유에서라는 것이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됐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정확해주세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자, 목자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밝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목자들은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처럼 밝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가 준 힌트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유를 찾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구유는, 당시의 구유는 집안에 잘 간수하는 물건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요, 목자들이 드나드는 동네예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집 안보다 집 밖에 더 많은 동물이 돌아다니는 동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동물들의 밥통을 집안에 잘 모셔두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공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했으니까는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아이를 낳을 때는 조금 따뜻한 곳에서 사람들이 잘 돌볼 수 있는 곳에 아이를 낳는 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은 말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가 탄생한 공간을 좀 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길 위에서 예수를 낳았을 것입니다. 여관방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길 위에 놔둔구는 말 밥통에 아이를 뉘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좀 더 고상한 상상을 하더라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지붕이 있는 길가 동물들의 쉼터에서 예수는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집 밖에서 아이를 낳은 한 여인을 발견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집 안에서 아이가 태어난 걸 상상한다면 한밤중에 베들레헴 그 목자들이 달려가서 집 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밤중에 발견하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요? 길 위에요. 한밤중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집 밖에서 아기를 낳은 한 여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예, 경찰 좀 받아주실래요?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길가의 구유, 길가에 놔뒹구는 구유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밑바닥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여러분, 제일 밑바닥 인생들에게 구원은 어떤 겁니까? 제일 밑바닥 인생들이 바라는 구원은 어떤 건가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정치 구도가 재편되는 것일까요?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어떤 겁니까? 내가 땀 흘려 일굴 땅 한때기, 따뜻한 집, 눈치 보며 먹지 않아도 되는 오늘의 양식,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적응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세상 방식에 순응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개혁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삶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변화, 개혁 이런 걸 생각할 만한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구원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자신들이 쉴 곳, 자신들이 먹을 것, 자신들이 일할 곳, 이것이 주어지는 그 상황이 구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선포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힘센 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기다리는 게 보통의 마음일 텐데 그 자기의 구원을 베풀 이가 구유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 구주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이 돼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연대하는 자리, 바로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고 천사들이 알려준 것을 목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공감하고 우리와 연대하며 우리에게 마침내 삶의 기회를 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목자들은 조금씩 더 깨달아갔던 것 같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아, 예,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목자들이 길 위에서 태어난 아기를 찾아가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밤중에 어느 집에 찾아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아기가 태어났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제자들은 날이 밝은 후에 찾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그 아기를 찾아갔다는 것. 그것은 목자들의 생각 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아, 길 밖에서 누가 아기를 낳았구나. 그 아기를 살려야 되는구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슬피 울고 있을 텐데 그를 찾아내서 도와주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찾아갑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한 이가 홀로 아파하며 죽어가지 않게 그 곁에서 벗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목자가 구유를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찾아가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구유를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구유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구유, 누군가의 슬퍼하는 자리, 누군가 고통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심전심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유로 찾아오시고 목자들이 구유로 찾아가는 그 마음의 연결됨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 그 예수의 첫 자리가 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도 구유여야 하겠습니다. 구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의 상징인 구유를 무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고 그 아기를 낳은 그 어미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의 삶을 살피려는 노력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했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여러분,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연약한 자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자들이 비로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여인에게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권리 없는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탄생 사건에 대해 초대 기독교 교부 중 한 사람인 성 이레네우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방식, 즉 구유의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고 그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목자들,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길이 시작됩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삶 가까이로 찾아온 하나님 발견하고 그분을 도와드림으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즉 구유에서의 만남은 바로 이렇게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구유로 예수님을 찾아갑시다. 연약한 이가 홀로 아파하며 죽어가지 않게 그 곁에서 벗이 되어 줍시다. 여전히 잔혹한 만몬이 휘두르는 칼에 쓰러진 이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예수가 구유로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누군가의 구유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사적 예수의 첫 시작은 구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이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상징, 우리에게도 찾아가서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징표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의 작은 구유를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돌볼 때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